한다더라. 재수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쌀끌 똑같이 귀엽구나. 미역을 따오니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소연의 물결 속에 꺼져가네. 산다더라.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발뿌리에 그득해는 사랑은 없다더냐.